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2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를 지지해서 오스트리아 고 오스트리아주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총연소조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검 주체사상연구협회 드네프로 페트롭스크 지부 러시아 모스크바 주체사상연구소조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바 에집트 조선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 쿠웨이트위원회가 최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